달리 나는 걸로 아무 여지 없이 터뜨릴 걸 like balloon. 걔네들에게 내 플랜을 알려줄 때가 됐지. 근데 일단은 let me take a selfie. 야, 야, 야. 날 동정하던 게 날 동정하게 돼. 내 때가 이제 온 것 같아 아주 기대가 돼. Yo, yo, 너도 방문을 잠가 꼭꼭 아닌 턱까지 쓸어 담아 갈지 몰라 성공. 하지만은 어딜 향할까. 사실은 나도 투명하게 살아. 나를 움직이는 ocean 저 바다 끝을 기억해. 내 심장이 이끌리는 너의 spotlight 다시 날 보내게 된다 해도 난 너를 돌릴 수 없을 것 같아. 뒤돌아 서지는 않아. 운명이란 something. Demon. 내가 타는 리듬은 모조리 하지매. 내 말을 걸으니까 불어 안전배. 다 죽었는데 부리기는 반전대. 혼자 두 발로 걸어갔던데 뭘 왜 지켰냐. 신경한 손 못든 너에게 또 다시 고친 길을 매일 보냈더니 가져왔어 이젠 굳은 살이라는 강한 방패를. 내 거야 맨 위 승리는 언제나 재밌지. If you know what the song the billboard of music. 마침 나를 부르는 음성 가까워지려고 애써 노래 저어. 나를 움직이는 별빛 저 밤하늘을 수놓게. 이렇게도 바래왔던 나의 spotlight 언젠가 잊혀져 버린대도 난 지금 포기할 수 없어 알잖아. 도망쳐 버리지 않아. 운명이란 something. Baby 당당한 시동 진동 손에 진 정상의 지도 너를 가진 내가 곧 이 넓은 세계를 이끌릴